할아버니 수진이 날진이 해동창도라매 떴다라 저종달새 석양은 늘어져 갈매기 울고 응수버들까지 흰여러던데 깨꼬리는 짝을 지어 이 산으로 가면 깨꼬리 소리 네가 나를 보려면 신명강 건너와 이 친구 저 친구 다정한 내 친구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일천 한번이 네가 내 사랑이지 어야디 여동가 허허동가 동가 내 사랑이로구나 집 큰 애기 시집을 가는데 속 없는 노총각 생병 났다더라